아픈 영화를 보면 다 내 얘기 같고 슬픈 노래는 다 내 맘 같아 어떤 영화도 어떤 노래도 다 주인공은 우리 같아 월요일이 와도 화요일이 와도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네가 없어 난 너를 볼 수 없어 매일 슬픈 요일이야 울어도 눈물로 만든 사랑